put it in my love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넌 알고 있니 you know 그대가 떠난 지 딱 1년 지나야 그대를 처음 만난 때가 what 이제 같은데 난 말야 하얗고 와였던 네 얼굴과 맑고 맑던 네 눈과 밤새 내리던 눈과 환한 너의 웃음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 나 잊지 못할 그 모습 다 You want my life 하사 늦은 밤 전화해도 언제나 같이 길고 긴 통화에여서 우린 아침을 맞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oh 난 사랑에 빠진 바보 너밖에 모른다 내 기대 내 천사라 oh 잠든 밤은 더 긴 나는 속 난 아무렇지 또 많다면 우리 바쁘렀지 손 내면 닿을 거리에 잡힐 것 같은 어기에 오늘도 네 이름 세 글자를 적기 위해 나도 몰래 잡는 몽땅 연필 그대와 나 매일 항상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 이제 왔나 괜한 상처를 잠시 묻어놓을게 악마를 기억 저편 하얗게 그려졌던 사랑의 흔적이었던 나만의 추억이었던 넌 지금 어디 있니 난 이리도 힘이 든데 역시 그 넋지 속에서 또 못 태어나고 있네 이제 놓치지 않으리네 영원하게 너와 나 you and I 두 손을 잡고 just put it long together 그리고 사랑해.